홉스 뉴스. 고용노동부가 2022년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체험 실무 현장 2기 마케팅 직무 편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마케팅 직무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입니다. 활동 기간은 6월 14일 화요일부터 6월 15일 수요일까지며 신청 기간은 6월 9일 목요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학기 서울학부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 목요일 18시까지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학 예정자 및 신입생, 편입생은 2022년 8월 이후 별도로 접수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미래의 동반자 재단과 메트라이프 생명 사회공헌재단이 함께하는 워크투헬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기간은 6월 1일 수요일부터 6월 26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걷기 어플 워크온을 설치하고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한 걸음마다 메트라이프 재단이 1원씩 기부하며 총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의 동반자 재단과 메트라이프 생명 사회공헌재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업무를 법무부가 넘겨받아 권한이 한층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중간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와 다른 지역에 두기로 했으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31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정기예금 및 적립식 예금 34종의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더블모아 예금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2.55%로 국민 프리미엄 적금은 5년 만기 기준 최고 3.75%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편 저축은행도 수신금리 인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금 통장 OK의통장의 기본금리를 기존 1%에서 2.8%로 조정하기로 했고 예치금 상한은 내리는 대신 적용금리를 1.8%포인트 높였습니다. 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자국이 600명이 넘는 러시아 전쟁 범죄 용의자를 확인했으며 이들 가운데 80명가량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유럽사법협력기구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용의자 가운데는 러시아의 고위 군인, 정치인, 선전 요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헤이그에서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들이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카림칸 ICC 검사장은 ICC는 조사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사무실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6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정현우,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